가지마 제발 가지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말 한마디로 끝내기에는 기다려 잠시 기다려 그냥 돌아서기에 우린 너무나 먼 길을 함께했잖아 익숙한 풍경에 오래된 사진에 묻어난 기억들에 안녕 가지마 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혼자서 어떡하라고 코끝을 찌르는 매운 이별의 향기 눈물이 쏟아질까봐 조책 없이 널 잡을까봐 너보다 한 발 먼저 앞서 걸어가 내가 먼저 너를 떠나가 두려워 너무 무서워 네가 없을 시간들이 혼자였던 날 생각이 하나 아니야 난 못해 다 한 그 약속들을 나 혼자서만 어떻게 안고 살라고 익숙한 네 모습 오래된 사진에 묻혀버린 소중한 기억 가지마 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혼자서 어떡하라고 코끝을 찌르는 매운 이별의 향기 눈물이 쏟아질까봐 주책 없이 널 잡을까봐 너보다 한 발 먼저 앞서 걸어가 내가 먼저 너를 떠나 내 사랑의 시간은 멈춰져 있는데 너 떠나는 지금 순간은 멈추질 않아 시간아 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혼자서 어떡하라고 코끝을 찌르는 매운 이별의 향기 눈물이 쏟아질까봐 주책 없이 널 잡을까봐 너보다 한 발 먼저 앞서 걸어가 마음속을 끝없이 울리는 그 말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